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 양력을 백두산 제스코 조선친선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.